사무엘상 12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 표정들을 보니까 정말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완벽하게 2020년도까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설 명절에 경험하신 좋은 것들이 그런 것들 막 올 한 해 넘쳐나게 소망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저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서 크게 적어놨습니다. 새해에는 더 알찬 저 미랄이거든요. 더 알찬 미랄이 되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새해 덕담과 함께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니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알찬 미랄이 됩시다. 새해에는 더 알찬 미랄이 됩시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그 알찬 미랄이 되어져야 적에 되어져요, 그죠? 왜냐면 알지 않습니까? 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썩어지죠, 그죠? 생명이 없으면 썩어져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생명을 되찾는 이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하셨던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창세기부터 묵상한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구분해보면 이렇게 구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와 룻기서 이렇게 세 가지로 잠깐 좀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선언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 모세오경 시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작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간단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사사기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잊었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요.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요 세 가지의 명제를 지금까지 여러분들 읽었던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대표 보면은 어디랑 제일 가까울까요? 다 했던 건데 어디랑 가깝겠습니까?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거였었죠. 창세기의 구조 첫 번째 네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인간의 한계를 결국에는 룻기서까지 내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고 완전한 정답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창세기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룻기서까지 그대로 연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은 이 동일한 과거를 반복을 했었죠. 어떻게 해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서의 결론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의 결론과 같이 이미 왕으로 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가 라는 것을 사사기서는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끝모습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인 완전한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롯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즉 당시 이방인 룻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 대신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하여 거칠고 고된 삶마저도 기쁨이다 라고 선택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회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묵기서를 통하여서 묵상하고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처럼 사사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 그 다음 방법으로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라고 외쳤던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부터 해서 역대하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차선책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왕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왕정시대의 시작인 사무엘 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의 주된 인물은 지금 나오신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명이죠.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물론 후반부에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다음 주에 사무엘 하를 묵상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사무엘과 사울을 위주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태어났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성경은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었을 때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것을 본 제사장 엘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라고요? 그렇죠.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는 한 분이 계셔. 지금 생각이 났네요. 술을 자시고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삶의 일부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술 취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한 사람이 과연 얼마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의 문화에서 남자도 아닌 여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말을 보면요 너무나도 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충고하면서 그냥 이 한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마저도 이 당시에는 상당히 세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이러한 정황 증거를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 17절,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즉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무엇만 존재합니까? 탐욕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제물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거리낌 없이 동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듯이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마저도 완전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죄의 길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차선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그래야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 왕정정치의 시작은 사무엘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조금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두 시대를 거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라고도 불리우고요. 최초의 선지자다라고도 불리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선택하십니다. 그 내용이 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무관심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무엘 역시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3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이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3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이 부르신 이후에 매일매일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하던 사무엘의 등장, 큰 사건일까요? 작은 사건일까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역사적으로도 아주 놀라운 사건은 분명합니다. 3장 마지막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3장 마지막에서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다 알았어요. 자, 이제 시작했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지 정상일까요? 그렇게 선택받은 사무엘이 이런 일들을 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었던 바로 그 사건 이후에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4장에서 7장 2절까지 약 20년의 기록 가운데 사무엘에 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와야지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20년이라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묵을 하고 갑작스럽게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다시금 되찾는 과정들을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타임에 하나님은 왜 갑자기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사무엘의 어떤 대단함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침묵하고 있냐라는 거죠. 함께 7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성경은 사무엘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그 20년 동안 언약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스라엘에는 영웅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차선책인 왕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7장 3절에서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으로 지금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이방의 신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반의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결국에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서에서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여 외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의 이 외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찍어보세요. 전심을 다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이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땅의 회복 그리고 평화입니다. 땅이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요 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비록 다른 마음을 품었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문제는 8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늙게 되어지고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사는 세습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목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이 세운 두 아들, 사사로 세운 두 아들은 사사로 세웠다기보다는 사무엘의 일을 돕기 위한 보조자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사무엘의 뜻과 달리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와도 마찬가지죠. 엘리의 두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신의 욕심으로 먼저 가로챘듯이 지금 사무엘의 자녀들도 사무엘의 뜻과 달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의 자녀들과 사무엘의 자녀들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는 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실패하고 교육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자신이 본이 되어져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일을 못하는 것이기에 일을 못하는 이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것을 하게끔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바로 이 두 자녀들의 실수를 핑계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석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자신을 버리겠다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징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내시고 징계하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을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8장 20절에서 이스라엘의 본심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에요. 진짜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나는 같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다른 나라와 같이 있겠다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애굽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강국이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부리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마음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인지 영광의 길인지 직접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니 한번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 인생이 정말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의 길인지 한번 걸어보고 네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왕 제도를 임시로 허락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 왕정 제도가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주신 임시적인 제도라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마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버린 행위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하여서 사무엘 때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를 다스리신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러니 왕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을 잊게 되어졌을 때 멸망이 찾아오고 이 하나님을 기억했었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까지 바라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요. 왕들이 하나님을 잊고 악하게 길을 걸어가므로 영원하라고 믿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이 상징인 왕정시대가 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인이셨기에 포로의 시기 그리고 포로에 귀환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을 보살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하여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왕정시대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울의 시대는 막이 내리고 왕정시대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까지 이스라엘은 정말로 최고다라고 여기는 평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왕 이후로는 계속적인 하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되어지고 계속적인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무엘서가 이야기하는 세 명의 왕인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왕정 정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 명의 왕이 결국 우리 신앙인의 표본의 삶을 대표합니다.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각각의 왕으로만으로도 수백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고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이 왕들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다윗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사울왕 첫 번째 왕이고 다윗왕 두 번째 왕이고 솔로몬 세 번째 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뭐 사울왕은 뭐 하나님을 안 믿었고 뭐 다윗왕은 열심히 믿었고 솔로몬왕은 처음에 믿었고 나중에 안 믿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저 왕들의 특징을 외울 수 있도록 성경의 파노라마 과정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왕 무신, 다윗왕 전신, 솔로몬왕 반신. 원래 이게 뭐 모션이 있어요. 모션이 있는데 지금 모션하는 시간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한 세웠지만 전체적인 그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무심했다, 무관심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정리하는 거고요.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전심을 다한 왕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분명 신앙이 좋았던 모습이 있었고 기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후대에 가서는 말년에 가서는 자신의 첩으로 인하여서 우상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인생의 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머지 반은 믿지 않았다고 해서 반심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100% 완전한 정리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 세 명의 왕의 특징을 알기에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고 그냥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왕 무신, 다윗왕 전신, 솔로몬왕 반신, 무신전신 반신, 무전반 어떻게든지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울왕 무신, 다윗왕 전신, 솔로몬왕 반신. 자, 사울왕은 이제 오늘은 사울왕만 하게 되었죠. 사울왕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사울왕을 향하여서 준수한 소년이요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더하다라는 걸로 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아이를 만날 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말로 되게 비슷해요. 야, 너 되게 장군감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 조금 좀 토실토실한 아이들 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이 왕으로서는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외적인 모습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내적인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어떤 왕이 된다고요? 온전한 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동행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을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사울이 앞장서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으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일은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왕이 하는 직무와 바로 이 부분이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고 2년 후에 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선택을 따라버립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집내야 할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 사건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을 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아예 사울을 떠나버리게 되므로 사울은 악한 왕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사울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사울왕을 무심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은 계속 더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압니다. 사울왕은 분명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울왕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고 계십니다. 16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있었을 때 사울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회복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을 때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통했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전장에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사무엘상의 말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 인생이 얼마나 평안한지와 그렇지 않은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김으로 평안의 인생을 살기를 그토록 애타게 바라신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답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말한 대로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이 두 인생길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무엘과 같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내므로 평생을 주의 은혜로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